능력당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중국 초순족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새벽을 깨우시는 남한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5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일곱 번 행하는 것이 때로는 참 무의미해 보이고 지루한 일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인내를 마침내 이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나병이 나았고 또 극심한 가뭄 끝에 비가 내렸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이 귀한 시대죠. 하나님은 자기 꾀에 배부르고 인간의 지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인내심 강한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식간에 배 안은 물로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 이 고난의 순간을 극복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봅니다. 배의 키와 돛을 굳게 잡아보고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보기도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 입에서는 원망도 나옵니다. 아니 누가 이 저녁에 다른 쪽으로 가자고 말한 거야? 그냥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광풍으로 인한 고난의 위기는 제자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몸과 마음만 지쳐갈 뿐입니다. 한편 광풍이 일어나 혼비백산, 난리법석의 상황에서도 잠을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구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니 광풍 인해 배가 뒤집히고 익사할 수 있는 위기의 한가운데서 그 누가 잠을 잘 수 있으며 주무실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광풍은 계속 몰아치고 물이 배에 가득 차 뱃머리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 상황을 좀 보세요. 이 상황에 참이 옵니까? 모두 죽게 됐는데 그대로 내버려 둘 작정이십니까? 아니 왜 저편으로 가자고 하셔서 이 고난에 처하게 만드셨습니까? 일어나셔서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던가요? 39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습니다. 광풍에 파도를 일으키고 배에 물을 집어넣던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사실 예수님은 바다에 광풍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험 가운데 처하게 하는 악한 세력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력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바다와 광풍을 꾸짖었지만 본질은 그 배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광풍이 지나면 잔잔해지기 마련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없어지면 세상은 평화스럽습니다. 방송관 여러분, 고난의 바다를 이끄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 거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광풍과 위기와 위협도 잠잠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해서 신음하며 소리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시간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만난 고난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애쓴 일도 중요하지만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찾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의 시간,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요청하십시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고난 앞에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인생 저편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다 보면 고난의 장애물도 만납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들기도 합니다. 잘못 가면 죽음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면 안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광풍을 만나도 안전합니다. 고난 중에도 결국은 안전한 항구에 도착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거룩하고 안전한 인생의 여정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흥 나사렛 선교교회 이영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17-4279번 717-4279 대흥 나사렛 선결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메아리는 계속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무의 내 음성으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든 막으리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죽음이